보도들에 의하면 남조선의 야당을 비롯한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이 박근혜 육도가 자기의 변호사를 내세워 검찰의 조사를 거부하는 초태를 부린 것을 규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박근혜가 두 번에 걸치는 대국민 사과에서 한 약속을 뒤집으며 검찰 수사를 거부한다면 국민의 강력한 반발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는 박근혜는 이미 정치적, 도덕적으로 대통령임을 상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6일 4.16 가족협의회와 4.16 연대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기자회견들을 가지고 박근혜 역도가 퇴진해서 공정하게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남조선 신문 히랄드 경제를 비롯한 남조선 언론들은 박근혜가 최순실의 정치 농락 행위와 관련한 증거들을 없애도록 청와대에 지시한 사실에 대해서와 청와대의 의향을 따르지 않은 언론들에 대한 박근혜 년의 후한무치한 탄압 책동에 대해 폭로했습니다.